레위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몇 번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나오는 그 제사 제도가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제물 무슨 제물 또 그것을 언제 드리고 이때 드리고 저때 드리고 와 여기에서 처음에 난관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에서 난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전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아 그리고 이거는 전혀 이 시대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서도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아 이 레위기서 뛰어넘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갈까 이런 유혹을 받고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에서 부딪히는 난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부분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특별히 요즘 페미니스트 문제로 많이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토론이 있는데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 정말 공격하기 좋은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에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과 다시 정결케 되는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나마를 낳았을 때는 7일, 33일 더해가지고 40일을 부정하게 되는데 여아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4일 그리고 66일 더해가지고 총 80일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정말 가부장적인 정말 고리타분한 남아선호 사상 아니야? 여성 비하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대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규례이고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쓸데없는 명령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명령이나 선하지 않은 명령은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레위기를 어떤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죠?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이해되지 않는 본문의 그 근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기대를 하고 이 본문을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는 그냥 뛰어넘거나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섬과 같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보물들을 어떻게 찾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산을 하면 뭐가 나오죠? 아이도 나오지만 그와 함께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레위기의 처음에 제사 제도를 배울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이 피를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피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를 먹어서도 안 됐고 또 이 피를 가지고 다른 걸로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 사용할 수도 없었고 먹을 때도 또 제사를 드릴 때도 이 피를 다 빼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 때 그 피를 바르거나 뿌리거나 단에 바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는 그런 모든 병이나 그런 현상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왜요? 내 몸에서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이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이 창조 질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이 창조의 중심에 있으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선악과 언약인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가 밖으로 몸 밖으로 나간다는 것, 이것은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 창조 목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빠져나가는, 피가 흐르는, 피가 유출되는 모든 병을 정말 이것을 아주 그냥 세밀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것을 대해서 정결해지는 것, 또 부정하다라고 선포하시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쓸 것을 이 구약성경, 특히 이 율법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한 이 정부정 규례는 그 여자를 비하하거나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출산에 대한 저주, 여인에 대한 저주, 아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 정부정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소홀히 다루어서 그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산에 대한 정부정 규례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놀라운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뒤에 벌을 받게 되죠. 그때 여성, 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죠? 해산의 고통. 하와 이후에 모든 여자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남자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죠?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벌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남자들은 모두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정부정 규례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당하고 그의 하와의 후손인 여성들이 당하게 된 것은 무엇뿐입니까? 고통뿐입니다. 죽음, 비참함, 부끄러움,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자의 그 벌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아와 여아의 부정한 기간을 다르게 제시하죠.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두 존재가 어떤 차이가 있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이 받는, 죄로 인해서 여성이 받은 그 벌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남성이 받은 벌까지도 동시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던 타락 전의 인류는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전 인격과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됐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자 당장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낳고 사는 이 모든 그 삶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 벌이 되었고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규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이라는 이 부정의 기간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분을 지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정과 정결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자가 받은 벌과 여자가 받은 벌이 있는데 그 근원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40일, 80일이라는 이 부정의 기간을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것이 차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규례, 정부정규례에 있어서는 부정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에 자꾸 초점을 두니까 남녀를 자꾸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결해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정결해질 때에 바치는 재물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출산이 여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일상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이 부정의 기간도 남녀 인류 모두의 문제로 확장시켜주는 그 장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출산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인류가 출산 때마다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왜 이것을 반복해야 되고 왜 이것을 되새기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두 번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창조 목적. 두 번째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모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월드컵이 막을 내렸죠. 지난 목요일에는 올림픽 그 16강전에서 강적 이란을 2-0으로 물리쳤습니다. 무슨 경기에 대한 뉴스죠?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구공은 어떤 모양입니까? 축구공은 어떤 모양이죠? 축구공은 어떤 모양입니까? 네, 어떤 분은 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구체, 구형이라고도 하고. 근데 사실 틀렸습니다. 축구공은 무슨 모양일까요? 흰색 육각형 조각 20개, 그리고 검은색 오각형 조각 12개, 총 32조각으로 된 다면체입니다. 그래서 이 다면체의 공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그 때리는 힘에 비해서 반발력과 탄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축구공을 발전시키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조각을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 수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32조각으로 되어 있던 그것은요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 때 사용했던 피보노바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14조각이었고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이 공인구가 텔스타라는 공인구인데 이때까지 가장 역대 가장 적은 조각인 6개의 다각형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공이 원형에 가까워지고 구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탄성과 반발력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의 발전에 따라 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도 점점 더 구체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만큼 탄성력과 반발력도 커지고 그래서 축구의 기술들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때 여러분들이 그 슛을 그 멋진 골들을 많이 보셨는데 그것이 그냥 인간의 그 기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과학까지 더해져서 나온 그 멋진 골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갑자기 축구와 축구공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축구공이 발전되어 온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축구공은 완벽한 원형이 아니다, 구체가 아니다라는 이 인식이, 이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공이 그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원형과 구체에 가까워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 발전해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소망입니다.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것이 인류의 타락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시작된 원죄, 그리고 그 원죄에 더하여 우리가 실제로 짓는 실제적인 죄들이 더해져서 우리가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인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출산의 정부정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부정 규례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그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기간을 보내며 또 정결케 되는 날을 기다리며 또 정결케 되는 그 예식을 하며 이 부정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부정함과 그 연약함을 상쇄시킬 거룩한 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며 힘쓰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규례의 초점이고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 이후에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구나 라는 그 인정 후에 이 모든 것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제가 레위기를 뭐 어떤 주제로 푼다고 했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정결케 되는 규례로서 어떤 제도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레위기 강의 초두에서 번제,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죠? 번소화제 거.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개의 제사를 나누었는데요. 그 번제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 그 번제에 대한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력 테스트라 그런지 네, 시험이라 그러면 갑자기 뇌가 마비되죠. 네, 그때 제가 어떤 제목으로 나누는가 하면 번제같이 온전한 사랑, 그죠? 번제같이 온전한 사랑. 번제 그 내용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죠?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가져온 제물을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왜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가 이 번제로 시작되는 거죠? 제가 번제를 나눌 때 제가 했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현실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누가 죽이고 누가 잡습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제사장이 그 일을 할 것이라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고 잡아 죽이고 각을 뜹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것을 지켜보고 구경하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다. 그리고 제물을 직접 죽이며 피를 뺍니다. 피는 생명이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내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각을 뜹니다. 아,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형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구나.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뚫고 이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번제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추상적이거나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얼로 현실로 찾아와서 치열하게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고 나의 현실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번제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왜 출산 정결규례가 번제로 이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정하게 되고 정말 연약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 그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나에게 전부를 주시고 나의 현실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있기에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그 사랑이 있기에 나의 잘못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결규례에 맨 먼저 번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번제 후에는 또 어떤 규례가 나옵니까? 속죄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왜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혹시 속죄제에 대한 제목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속죄제는 제가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속죄제 같은 책임지는 사람을. 속죄제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속죄제 부분에 나누었던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잘못한 것과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며 속죄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직접 재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재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전부 뺍니다.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각을 뜹니다. 이 일까지 끝내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온몸은 아마도 피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일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현실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을 그가 피투성이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다르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진 바깥에 제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에는 기름과 유향의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름이나 유향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에는 그런 기쁨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철저하게 현실적이며 모든 감정을 다 억누르며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그리고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겠습니다라는 처절하고 엄숙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며 그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가 현실을 사는 방법이며 내가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출산 정결규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중간에 생략하고요. 마지막 구절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네, 시인 김수영님의 절망이라는 시입니다. 절망은요, 왜 절망인가면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절망이라는 것, 비참함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홍해의 기적도 아닙니다.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도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 큰 기적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도 귀신도 어떤 면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순식간에 어디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실 때 보면, 그리고 사람을 꼬꾸라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막 쇠사슬을 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점을 봐주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마귀도 어떤 면에서는 그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마귀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마귀가 못하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잘못을, 그 잘못의 결과를 묵묵하게 책임지며 나가는 것. 이 신자의 삶, 이 회개의 삶, 이 사랑의 삶,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유일하게 다윗만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왜 다윗은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열왕기하를 나누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 평가가 너무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 히스기야의 등장이 진짜 난세의 영웅 같은 느낌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전의 왕들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라는 평가는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다채로운 평가는 없습니다. 요시야 정도? 그러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만 이런 평가가 있지 다른 왕들은 이런 평가가 없거든요. 왜 이들은 이런 평가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결코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또 그 바세바를 얻기 위해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신의 창고와 군기고와 보물고를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왕들처럼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다는 데 다른 것입니다. 그 잘못의 결과를 책임지러 나아가는데 그 다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고요.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들을 받아들이며 자기가 책임지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요, 세 가지 죄악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까? 첫 번째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로 무슨 죄를 지었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저질렀어요.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심지어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들입니다. 실수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주만이 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 남 탓한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며 나아가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실수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흔히들 말합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말하죠. 왜? 특히 여성들은 왜 그 상대 남자에게, 남성에게 왜 자꾸 묻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예뻐? 왜 자꾸 묻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근데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랑에 대한 표현과 세레나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못한 겁니다. 그것마저도 못한 거죠. 붙이지 못한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제일 못하는 건데, 저도 저희 아내한테 사과를 잘 못하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사과를 잘 못합니다. 제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은연중에. 이게 가장 잘못된 태도고요, 가장 사랑을 방해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결과까지도 책임질 줄 아는 것.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은요, 결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독한 현실이면서 철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절망이나 죄책감이나 회개하지 않음이나 남 탓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책임져가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